속까지 따뜻해지는 제니의 음악 카페. 옛날 추억이 아련히 떠오를 때, 그리움이 묻어날 때, 누군가에게 말을 걸고 싶을 때 저에게 말을 걸어주세요. 음악 카페가 문을 엽니다. 안녕하세요. 제니의 음악 카페 제니입니다. 이제 뭐 안 쓰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이모티콘 아시죠? 뭐 웃음 표시 같은 건 거의 뭐 버릇처럼 쓰는 것 같습니다. 별 웃긴 내용도 아닌데 뭐 크크크 크 뭐 붙이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 매일 이모티콘과 함께 문자를 보내던 사람이 어느 날 그냥 텍스트만 보내면 기분이 나쁜가? 뭐 신경 쓰일 때도 있죠. 받는 입장에서 보면 글자만 달랑 보내는 것보다 웃음 표시 하나라도 붙이는 게 더 친근감도 느껴지고 뭐 좀 부드러워 보이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반대로 문자를 보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딱히 내 기분이나 감정이 정말 그렇다기보단 대부분 그냥 이유 없이 이모티콘을 붙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대답하기 귀찮아서 봤다는 표시로 크크 유유 우는 표시 이모티콘만 보낼 때도 많죠. 처음에 이게 생긴 이유가 어떤 감정이나 미묘한 표정을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해서였다는데 너무 간단해지다 못해 의미도 잃고 오해만 늘어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요즘 우는 표시 유유를 보고 진짜 슬퍼서 우나 보다 하는 사람은 또 없잖아요. 또 예 점점점 문자 뒤에 글자 뒤에 숨어있는 진심들이 조금은 무서워지기도 합니다. 마음은 간단하게 줄인다고 줄여지는 게 아니니까요. 밥보람이 부릅니다. 해화동. 오늘은 잊고 지내던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네. 내일이면 멀리 떠나간다고. 어릴 적 함께 뛰놀던 골목길에서 만나자 하네. 아주 멀리 간다고. 덜컹거리는 전철을 타고 찾아가는 그 길, 우린 얼마나 많은 것을 함께 꿈꾸던 부푼 세상을 만나자 하네. 내일이면 멀리 떠나간다고. 언젠간 돌아오는 날 활짝 웃으며 만나자 하네. 아주 멀리 간다고. 덜컹거리는 전철을 타고 찾아가는 그 오늘은 작가 김승옥님의 무진기행이란 책에서 발췌한 대목을 읽어드릴까 합니다. 대화란 항상 의외의 방향으로 흘러버리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글로써 알리는 것입니다. 간단히 쓰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저 자신이기 때문에 적어도 제가 어렴풋이나마 사랑하고 있는 옛날의 저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옛날의 저를 오늘의 저로 끌어놓기 위하여 가진 노력을 다 하였듯이 당신을 햇빛 속으로 끌어놓기 위하여 있는 힘을 다할 작정입니다. 쓰고 나서 나는 그 편지를 읽어봤다. 또 한 번 읽어봤다. 그리고 찢어버렸다. 1960년대를 대표하던 작가 김승옥님의 무진기행에 있던 글인데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자기 자신하고의 대화에도 오해가 있을 수 있나 봐요. 분명하게 내 마음을 아는 거, 나를 아는 거. 참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노래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표 영화 중 하나인 슈리의 OST입니다. 뭐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유명한 곡이죠. 한석규 씨랑 최민식 씨, 송강호 씨, 김윤진 씨가 나왔던 영화죠. 슈리의 OST When I Dream. 1999년 강재규 감독이 제작한 영화 쉬리, 당시 한국형 블록버스터의 시초이자 또 20세기 한국 영화 최고의 걸작 중 하나인 영화로 한국 영화계를 뜨겁게 달구었던 영화죠. 또 그 감독이 제작한 영화 중에 은행나무 침대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기억나네요. 정말 오래간만에 들어봤습니다. 계속 이어서 김승옥 작가님의 무진기행에서 발췌합니다. 별들을 보고 있으면 나는 나와 어느 별과 그리고 그 별과 또 다른 별들 사이의 안타까운 거리가 과학책에서 배운 바로서가 아니라 마치 나의 눈이 점점 정확해져 가고 있는 듯이 나의 시력에 뚜렷이 보여지는 것이었다. 나는 그 도달할 길 없는 거리를 보는데 홀려서 멍하니 서 있다가 그 순간 속에서 그대로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았다. 누군가에게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은 사람, 뭐 매일 그렇게 가슴이 터질 것 같으면 심장에 무리가 갈까 봐 터져버릴 것 같은 가슴을 시간이라는 축복의 장치를 통해서 점점 잔잔한 심장의 박동으로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변화되는 것 같습니다. 영화 파파로티의 OST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들으시고 저는 목요일 코너 지극히 개인적인 중국 이야기에 조연희 씨와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치면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날 그대와 함께 있는 거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제니의 음악 카페에서만 만나실 수 있는 지극히 개인적인 중국 이야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조현 씨 반갑습니다. 네, 계속 이렇게 반갑습니다. 매주 얼굴을 뵀는데 정말 네. 저 갈수록 이 지극히 개인적인 중국 이야기 중독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도 준비를 네. 하면서 네.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좀 저도 옛날 그러니까 기억들이 경험했던 예, 추억이니까 추억들이 또 예, 새록새록하고 네, 예, 자료들도 좀 보면서 이렇게 예, 저도 재밌어요. 너무 네. 저는 재밌게 하고 있는데 좋은 분들은 어떤지 아는 재밌어. 지난 상하이 편 너무 재밌었고요. 네. 그러면 오늘은 또 새로운 곳으로 가는 거죠? 네, 네. 저희가 이제 지역적으로 어떻게 좀 가게 됐는데 네. 북경하고 상해에 제가 가장 오래 살았던 네, 북경이지만 맞아요. 상해에는 한 2년 정도 네.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중국에 가서 어학연수를 했던 곳이에요. 아, 이곳이요? 네. 그때 당시에 96년도에 제가 갔었는데 네. 후난성이라고 후난성? 네. 한국에서는 후난성이라고 이렇게 지금은 지역명 같은 경우에 보통 그 나라 발음으로 네네, 하니까. 그쵸. 예. 근데 한국말로는 사실 호남성이거든요. 아, 예. 그러면 우리나라 호남. 네. 예, 맞습니다. 같아요. 예, 같고요. 제가 여기에서 뭐 사는 동안에도 느꼈지만 한국 사람이랑 한국 문화랑 비슷한 정말 제일 가까운 지역이 아닐까라고 아, 생각이 들 정도로 예, 예. 실제로 잘 모르는 곳인데 저는 네. 네. 여기가 그 호남 지역을 간단히 소개해드리자면 네. 호남성은 중국의 그 혁명가 마오쩌둥이라고 네네. 그러니까 지금 뭐 공산주의의 그렇죠. 최고인 그 혁명가 마오쩌둥이 출생지로 유명하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아바타 촬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바타를 영화 만들었던 감독이 네. 이 지역을 보고 그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협곡이 엄청난 지역이 자연환경이 실제로 예, 돌산으로 유명해요. 돌산. 아. 엄청 심한 돌산이에요. 근데 아름답긴 하겠네요. 네. 무릉도산이라고 해서 아름답긴 한데 사실 걸어서 올라가야 돼요. 뭐 어떤 다른 걸 할 수가 없고 아. 걸어서 올라가야 되는데 기본 뭐 두세 시간 예, 걸어서 올라가서 예. 그래서 저도 모르고 올라갔는데 네. 가보셨어요? 저는 가봤는데 예, 거기 살면서도 사실 못 가본 사람 되게 많아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네. 호남성에는 그 중국의 그 남동부 지역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네. 그 중국에서 지도상으로 봤을 때는 사실 가장 중심지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 그래서 무역의 중심이라고 그러니까 교통의 중심이에요. 교통의 그래서 모든 내륙에 있는 그 교통들이 그곳을 지나지 않는 게 없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자동차든 특히 기차 같은 경우에는 기차. 예, 기차는 모두 다 그 호남성을 지나서 그 호남 장사가 이 성도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호남성이 호남이면 호남에서는 그 광주가 이제 네, 그렇죠. 직할시잖아요. 네, 네. 예, 그렇듯이 장사라는 곳이 여기 이제 호남성의 예, 직할시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를 꼭 다 지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교통의 핵심 중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날씨나 기온은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사계절이 뚜렷하고요. 네. 여름에 너무 덥고 겨울에는 또 너무 춥고 근데 겨울은 좀 짧은 편이에요. 눈도 많이 오는 편은 아니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지식이 좀 있는 사람들이 많고요. 근데 그게 이제 예전에 양반들이 네. 많이 이제 이쪽으로 유배 갔어요? 예. 아, 그럼 유배된 우리나라, 곳이어서 우리나라 호남이랑 약간 성격이 비슷하네요. 예, 예,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다혈질인 사람들이 많고 성격이 좀 급해요. 그래서 그 옛말에 막 이렇게 호남 지역 사람들에 대한 비유 중국 네, 사람들이 네, 하는 네. 얘기는 호남 지역 사람들은 네. 뜨거운 두부를 먹지 못한다라고 아~ 얘기할 정도로 성격이 급하고 매운 음식을 즐기는데 네. 그 중국 음식의 매운 음식에는 향신료로 매운 음식이 있는데 네. 그거는 다른 지역 그 중경 지역이라고 다른 지역이고요. 네. 여기는 우리나라처럼 고추로 매운 예. 저희 입에 맞겠네요. 예, 저희 입에 딱 맞죠. 그래서 예, 다음 제가 또 이제 음식도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예. 아, 또 이렇게 군침이 또 벌써부터 그러게요. 예,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랑 너무 비슷하고요. 그 소외된 변방 지역으로서 좀 약간 지금도 여전히 좀 낙후되어 있어요. 먹고 살 게 없어요. 교통의 중심지지만 예, 교통지의 중심지고 물류의 중심지긴 하지만 사실 발전하는데 좀 한계가 있고요. 사람들 성향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여전히 약간 중앙 정부에서는 경계하는. 약간, 혹시 난을 일으킬까봐. 네. 네.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그거를 이제 여러 가지 네. 얘기를 하겠지만 일단 호남 지역을 선택한 이유는 제가 어학연수를 했고 그러니까. 이 지역 자체가 사람들 한국에는 잘 안 알려져 있지만 그렇죠. 한국 사람과 비슷하다. 네. 이건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살아본 사람 이야기니까. 네. 그래서 선택한 지역입니다. 네, 네. 네. 그러면 이 얘기 더 하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갈까요? 네네. 네. 이제 여전히. 예. 제가 90년대에, 96년도에 갔었는데요. 96년도. 예, 그때 당시에 가장 그 이후에도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데 90년대 대표 가수예요. 아, 90년대. 네, 여자 가수인데요. 네. 장회메이라고. 네. 한국에서도 조금 아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네. 아메이라는 약칭으로 애칭이에요. 네. 대만 가수고요. 네. 대만에서부터 시작해서 대륙에서 엄청난 인기를 지금 현재에도 네. 중국 발라드 대표 가수고요. 네. 이 가수 노래를 저희가 한 세 곡 정도 선택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한번 좀 들어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첫 곡은 예, 오겠습니다. 예. 뭐죠? 첫 곡은 중국어로는 쿠부출라이고요. 네. 눈물도 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슬픈 노래인가 봐요. 네, 사랑 얘기인데 네. 눈물이 나지 않을 정도로 슬프다는 거죠. 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我爱就爱，错就错。 이게 90년대 음악이라서 그런가요? 전혀 낯설지가 않고 네. 발라드라서 그런지 목소리가 정말 간질간질한가. 아무래도 대만 가수다 보니까 네. 발음도 그렇고 조금 대륙이랑은 달라요. 그런데 아무래도 저희가 듣기에는 네. 대만어가 조금 네. 더 친숙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네, 억양이 들어요. 억양이 좀 덜 센 것 같아요. 네, 예, 예, 훨씬 부드럽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쓰는 한자어도 사실 대만 사람들이 쓰는 한자어들이 되게 많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예. 그래서 예, 아마 그래서 더 이 여자 가수의 노래가 좀 친숙하게 느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대만 여자 가수인데 네. 90년대를 대표하는 중국의 발라드 네. 가수군요. 그리고 이 가수 같은 경우 좀 특이한 경우가 네. 소수민족이거든요. 소수민족 출신인데 예, 소수민족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명한 예, 가수가 된 케이스가 첫 번째이고 아마 지금도 없을 거야. 이런 이 정도로 유명한 그래요? 가수는 예. 그래서 이 소수민족 같은 경우에는 20살 이전에 거의 결혼을 하고요. 아, 그래요? 예, 출세한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뉴질랜드로 말하면 마오리 같은 네, 정책자들의 원주민 출신이에요. 그래서 약간 피부도 더 까분잡잡하고요. 얼굴 네, 얼굴 자체가 조금 달라요. 예, 네, 저희 중국 사람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네, 틀리군요. 약간 혼혈아처럼. 예. 네. 중국 사람과 마오리의 혼혈 뭐 이런 정도로 예, 좀 네, 까무잡잡하죠. 까무잡잡하고 키가 작고 예, 그리고 입 같은 게 입이 좀 약간 돌출되어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얼굴에서 외모에서 표가 나는군요. 네, 네. 네. 그래서 보시면 조금 아, 좀 다르다 이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아마 찾아보시게 되면 혹시 네. 예. 네. 그리고 계속 얘기를 말씀드리자면 네, 아까 호남성 예, 호남성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 네. 호남성 얘기에서 빠질 수가 없는 게 마오쩌둥 이야기예요. 아, 고향이라고 그러셨죠? 네. 예. 그 제가 그 마오쩌둥이 그 태어나서 살았다는 네. 집도 가봤는데 그러셨어요? 굉장히 작아요. 예, 저희 스튜디오만 한 그러니까 작은 방 정도 하나의 그런 정도에 대해서는 집에 살았더라고요. 집이요? 집 전체가? 네, 굉장히 그러니까 농민 출신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혁명을 일으킨 거죠. 그런데 실제로 마오쩌둥 키가 크고 되게 훤칠한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봤을 때 호감형 언변술이 엄청난 게 좋은 사람. 그냥 예, 예, 마음을 바꿔버리는. 예, 그래서 뭐 어록이 엄청나죠. 네네. 그런데 그 적과 지금 성격 자체가 네. 되게 불같은데요. 네. 그가 몇 가지 뭐 남긴 말들이 있는데 그중에 뭐 적과 싸울 때도 칼을 쓰고 네. 친구를 사귈 때도 칼을 쓴다라는 뭐 그러니까 약간 호남성의 사람들이 급하고 예, 급하고 또 성깔 좀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여전히 남아있는 네. 예, 그런 말 적과 싸울 때도 칼을 쓰고 예. 친구를 사귈 때도 칼을 쓴다. 예, 그럴 정도로 하는데 사람들이 마오쩌둥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한국 분들이 특히 이름만 알죠. 예, 그리고 뭐. 그냥 왜 배지나 중국에 가시면 네. 기념관에 기념품 파는 곳에 꼭 마오쩌둥 그 기념품이 팔아요. 그래서 현재에도 지금도 아트센터 이런 데도 네. 실제로 마오쩌둥 얼굴이 들어가는 컵, 뭐 배지, 그다음에 그 스카프 이런 네. 것들이 대표적으로 많이 팔리고 있거든요. 중국에 그러니까 대표라고 보시면 그렇죠. 대표할 정도로 지금의 예. 중국을 있게 한 예. 그러니까 중국의 우상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그게 있고요. 당연히 호남성에 가면 그게 정말 그 박물관이 있어요. 마오의 박물관. 박물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가시게 되면 혹시 가시게 되면 아마 보시게 될 거고요. 참 좋은 프로네요. 이게 들으면 들을수록 상식이 넓어지는. 네. 근데 지금 뭐 마오쩌둥의 정신 다시 그 정신을 세워야 된다고 일부에서는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마오쩌둥이 많은 부분들이 잘못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네. 네, 저희 뭐 북한같이 김일성처럼 김정일이나 이렇게 네. 부분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어쨌든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건 마오쩌둥이 한 건 아니지만 그렇죠. 아직도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마오쩌둥이 자기네들을 배부르게 해줬다라는 그러니까 배고픈 농민들을 배부르게 해줬던 그 난 사람이다. 신격화시켜서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그런 존재군요. 예. 그래서 그 마오쩌둥이 흔들리면 중국이 무너진다라고 정신이 말할 흔들리는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마오쩌둥 정신이라고 해서 모든 공산당 사상은 마오쩌둥이 다 설립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그가 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언변이 엄청나게 네. 뛰어난 사람이라고 하고요. 등치도 네. 되게 좋고. 그래서 그 제가 다니던 학교 근처에도 마오쩌둥 그 동상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마오쩌둥이 뭐 잘 가는 식당, 네. 갔던 식당, 뭐 이런 식으로 예, 예, 좀처럼 예, 그렇게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생각보다 네. 여전히 저희 나라에는 뭐 박정희 대통령 약간 들으면서 그 생각했어요. 예, 새마을운동에서 이렇게 그렇지만 사실 저희 세대는 거의 잊혀진 그렇죠. 대통령이잖아요. 네. 그렇지만 중국은 여전히 마오쩌둥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고 예, 어린아이들도 알고 있고 그러니까 저희랑은 좀 다른 역시 사회주의가 좀 더 깊게 예, 뿌리 예. 내렸네요. 예, 종교가 인정이 되지 않잖아요. 중국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마오쩌둥 같은 이제 우상들이 신격화되는 거죠. 예, 신격화되어 있기 때문에 예, 죽어서도 지금도 그 천안문 광장에 네, 가면 네. 마오쩌둥 그 기념관이 네, 있는데 네. 그 아래 그냥 묻혀 있잖아요. 네. 묻히지 않고 유류관에 아, 미라처럼. 그렇군요. 저는 보지는 않았어요. 저는 싫어해요 그런 걸. 그렇군요. 아 이게 네. 오늘 그 후난성 한국말로 호남성 네. 얘기하다 보니까 이 마오쩌둥 얘기가 안 할 수 없는 얘기군요. 결국은 네. 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좀 너무 무거운 얘기 했으니까 좀 가볍게. 네, 상식을 참 알고 지나가니까 좋네요. 가볍게 조금 너무 네. 무거운 얘기 해서 좀 가벼운 음악 하나 듣고 가시죠. 네. 중국 노래는 대부분 발라드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예, 아까 소개해드렸던 그 장화머니가 불렀던 조금 빠른 템포 댄스 곡이 있어요. 네. 배드보이라고. 아. 한번 들으시면서 조금. 예, 좀 분위기가 쉬면서. 다르네요. 네네. 네, 네. 한번 들어보시죠. 네. 아, 정치 이야기에 이어서 가벼운 댄스 곡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네. 네. 그렇지 않으면 머리 아프실 것 같아서. 아니, 똑같은 가수죠? 네, 똑같은 가수죠. 아까 장호이 메이. 예. 예. 저 발음을 할수록 이게 재밌네요. 아, 그래요? 네. 중국 한번 꼭 배워보세요. 아, 영어도 배워야 되고 좀 어렵긴 해요. 왜냐하면 성조가 있어가지고 있고요. 네. 한국 사람들이 발음할 수 없는 평소에 발음할 수 없는 건 아닌데 발음하지 않는 발음들이 너무 많아서 하기가 너무 어렵죠. 그렇죠. 예, 발음만 극복하면 한국 발음도 잘 안 나와요. 발음. 네, 네. 다시 호남 얘기로 돌아가자면 네. 제가 첫 번째 이제 중국 생활을 했던 곳이라 첫 번째 맞아요. 인상인데 저한테 너무 그 좋은 추억이 많은 곳이에요. 아, 왜냐면 그래요? 96년도에 갔을 때 제가 이제 상해를 거쳐서 이제 그 직항이 없기 때문에 상해를 거쳐서 이제 거기를 갔어요. 상해에서 네. 2시간 정도 걸리고 2시간 반. 뭘로요? 비행기로요. 아, 비행기로. 네. 아, 중국은 타면 일단 기본인 2시간이에요. 그렇죠. 기차는 한 9시간 가더라고요. 기차로는 예, 기차는 또 너무 많아요. 밤새 달리고. 제가 제일 길게 타본 게 33시간? 헐. 네, 33시간 서서. 아, 그때 학생 때. 서서요? 네, 표를 못 구해가지고. 그 뒤로는 절대 가능한 일이 아닌 것 같은데. 네, 앉아서 갔다. 뭐, 아무튼 그 이후는 네, 네. 네, 가진 않는데. 네. 아, 그래서 1년 동안에 이제 저는 제가 한국 사람이 거기 저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제가 왜 이 도시를 또 소개를 했냐면 한국은 항상 늦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갔을 때 일본 사람들은 이미 들어와 있었고요. 아, 여기 호남성이요? 예, 예. 사실 LG 브라운관 공장이 거기 있었어요. 아, 그래요? 예. 하지만 거기에 와 있는 주재원들 빼고는 사실 네. 한국인이 거의 없었고요. 네. 유학생이로고는 저희가 한 50명 정도 됐는데 네. 저희 사범대학교였는데요. 호남 사범대. 네. 근데 거기에 유학생이 한 50명 정도 됐는데 그중에 한 60, 70%가 그 일본인. 아, 그렇게 많아요? 네, 일본 사람들. 일본 사람들은 보통 지방으로 먼저 들어가요. 아, 우리가 다르네요. 우리는 제일 유명한 곳으로 가잖아요. 한국은 예, 보통 어학연수를 해도 일단은 북경, 상해, 광주 이 대도시 아니면 안 가죠. 학교를 특히 공부 같은 경우는 더 그렇고요. 제가 여기를 선택한 이유는 사실 지도를 펴고 보다가 네. 제가 호남 출신인데 호남이 있기 때문에 너무 신기해서 간 거예요. 너무 어떻게 이렇게 단순한 선택이? 네, 저는 선택이 가끔 이렇게 단순하답니다. 진짜예요? 네. 아, 북경을 가는데 유학생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가보니까? 지금도 예, 지금도 북경에는 한국 유학생만 해도 한 3만 명, 2~3만 명 된다고 들었거든요. 아, 그래요? 예. 통계적으로 한 10만 명이 넘으니까 지금 한국인이 북경에만 체류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당시에는 그렇게까지는 많지 않았지만 어쨌든 한국인이 너무 많아서 찾다가. 아, 이쪽을 예, 본인 선택하신 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간 한국 유학생 이 학교에. 그래서 이제 제가 레터를 써서 제가 그 학교 입학하고 싶다 해가지고 제가 혼자 찾아간 거죠. 아무 저기 연관 없이 다른 예, 유학원 통해서 간 건 안 거고요. 예, 아니 이제 그 중국어과 교수님한테 도움을 좀 받아서 애착이 가겠네요. 예,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뉴질랜드도 그렇게 왔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갔는데 그래서 오히려 마음에 뭐 어떤 기대감 뭐 이런 것도 없었기 때문에 더 마음이 그런지 모르지만 당시에는 외국인이 거의 없어가지고요. 네. 제가 그때 당시에 왜 저희가 되게 유행했던 게 저희 그때 청바지에 흰티 입고 이렇게 머리에 네. 브릿지 넣는 게 되게 유행했어요. 아, 노란색 브릿지. 그래서 제가 그러고 갔는데 제가 피부가 좀 그때는 하얀 편이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스케 다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청바지 입은 사람이 없고 머리를 염색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눈에 띄었겠네요. 예, 너무 띄고 제가 외국인인 것처럼 보이는 거 눈에 너무 띄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식당에서 밥 먹고 있으면 같이 사진 찍어도 되냐고. 그 정도예요. 예, 길거리 가면은 막 뛰어와서 같이 사진 찍어도 되냐고 그러고. 그러니까 청바지 흰 티에 그냥 노란 브릿지 하나 들어왔는데 머리에. 네. 네. 걔네들이 보기엔 너무 신기한 거지. 그런 패션을 하고 다닌 사람이 없으니까. 아. 예, 청바지를 입은 사람은 거의 없었고요. 거의 대부분이 여름이었기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지만 거의 다 면 아니면은 나일론 같은 그런 바지들 아니면 여자들 대부분 치마. 네, 치마들을 입고 있었고요. 첫 이미지는 그랬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네. 지금은 다 청바지고요. 제가 97년도에 5월에 나왔는데 나올 때 처음으로 KFC가 생겼어요. 아, 97년도에. 네. 네, 그럴 정도로. 예. 네. 근데 사람들이 순수했고요. 그리고 음식이 저 중국 음식 잘 못 먹었는데 거기 네. 가서는 음식 같은 경우에도 전혀 문제가 없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되게 친절했었고 열정적이었고 선생님들도 되게 열정적으로 가르치신 그 기억이 남고요. 네. 그리고 뭐 태극권, 제가 거기서 태극권도 배웠고, 뭐 서예도 배웠고. 아, 그러니까 예, 근데 선생님들이 너무 열정적으로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네. 악기도 비파라고 해가지고 네. 약간 기타 모양으로 있는데 세워가지고 치는 게 있어요. 네, 중국 악기. 네, 네. 그것도 배웠었어요. 학교에서 한 6개월. 아. 그러니까 학교에서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네. 되게 많은데 거기에 비해서 학생은 되게 적은 편이었죠. 그러니까 더 많은 케어를 받았었던 그러네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굳이 중국어를 배우는데 특히 왜 굳이 북경 상해 광저우 이런 데로 가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좀 지방으로 가셔도 힘들긴 하죠. 그 뭐 정보도 별로 없고 네네네. 그다음에 뭐 좀 불편한 게 너무 많죠. 그리고 중국 사람들 전혀 영어가 안 통하거든요. 그리고 사투리도 심하기 때문에 불편하죠. 네네. 그렇지만 저는 중국에서 1년 동안 거기서 어학연 수하면서 네. 중국 애들이 막 와서 말 걸어주고 네. 그리고 제가 가서 도서관 가가지고 친구도 찾아서 나 네. 중국 외국인인데 나 뭐 말 못하는데 네가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그래서 한자 막 그때 사전이 이렇게 두꺼운 사전이었거든요. 근데 갖고 다니는 거. 예, 그때 전자사전도 없었어요. 그러면 걔네들이 다 찾아서 알려주고 설명해주고 굉장히 그렇군요. 아마 지금도 지방은 그럴 거예요. 마음이 아무래도 도시보다는 네, 그래서 순수하신 분들이 네, 많은 거죠. 물가도 훨씬 싸고 그리고 먹는 것도 훨씬 한국 분들에게는 맞기 때문에 저는 좀 추천하고 싶어요. 좋은 팁이네요. 만약에 하고 싶으시면 굳이 대도시를 선호하지 마시고 애들은 특히 저도 거기 가서 많이 성장했거든요. 그래서 중국어가 가서. 중국어는 엄청 늘었죠. 왜냐하면 일단 환경 자체가 중국어를 안 할 수 없고 그렇죠. 한국 사람이 없고 네, 한국 사람이 거의 없는 상태였고 그리고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친절하다 보니 북경이나 상해 같은 데 가면요 중국 사람들이 안 친절해. 이제 외국인이 너무 많아서. 이게 도시와 시골의 차이가 그렇게 많이 네, 나나 봐요. 엄청나고 그리고 뭐 말 못한다고 뭐 친절하게 해주고 이런 것도 없고요. 맞아요. 예. 그리고 돈 다 줘야 돈 줘야지 배울 수 있고요. 저는 뭐 그러니까 과외 이런 거 없었거든요. 그냥 애들이 다 알아서 잘 해주고 네. 그래가지고. 네, 저는 추천합니다. 어학연수로 네, 네. 호남 지역 네, 여러분, 한국 분들에게 네, 중국에 중국어 관심 있고 어학연수 하고 싶으신 분들한테 아 좋은 팁이 될 것 같아요. 네, 유익한 되네요. 예 유익한 라디오 방송이네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편협된 정보들을 많이 또 접하시니까 네, 네. 예, 좀 색다른 네, 제 네. 시각으로는 그렇다는 네, 걸 말씀드리고요. 네. 마지막으로 음악 네, 하나 더 소개해드리자면, 네. 아, 장회메이의, 아, 그래도 좀 최근 노래를 좀 들려드리고 끝내야 될 것 같아서, 예, 2000년도에. 지금도 활동하나 보죠? 예,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데요. 오. 2000년 초에 엄청 네. 그 대박 히트했던 노래였어요. 이거는 제가 북경에서 갔을 때 나중에 들은 건데, 네. 팅하이라고, 네. 바다의 소리를 듣다는데, 바다의 그, 좋은 소리는 아니고요. 네. 이게 슬픈 소리. 바다의 슬픈 소리. 울음소리. 예, 울음소리. 그러니까 바다의 그 철렁이는 소리가 이렇게 울음처럼 들리는. 아.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그랬겠어요. 그쵸, 들리는 네. 게 다 슬픈 거죠. 네. 근데 이 친구 노래가 이렇게 대박 히트했던 곡들을 보면 다 네. 슬퍼요. 심하게. 근데 이렇게 되게 처절하게 부르거든요. 네, 들으시면 네. 아시겠지만.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소수민족으로서 이렇게 그게 있어서 제 생각이에요. 네, 지극히 개인적인 네, 생각이니까. 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표현하는 가수. 한국에서 이소라 같이 이렇게 왜 안에 있는 안에서 막 끌어내는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가수인 것 같아요. 한번 들으시고 예. 작은 최고의 저 이렇게 안에서 표현력이 되게 감성적이면서도 예, 예. 파워풀한 가수네요. 예, 예. 그리고 허스키하고 요즘 노래를 너무 많이 불러서 최근에는 그 허스키함이 더 강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아 목소리가 네. 아. 우리가 오늘 이렇게 그 호남성 얘기하면서 이렇게 마무리 벌써 한 시간이 됐네요. 네. 와, 이거 정신없이 간 것 같아요. 이 친구. 아, 저도 막 무슨 얘기를 했는지 막. 지역 얘기하고, 네. 정치, 마오쩌둥 얘기 나오고. 네. 이제 아무리 유학. 어학연수 코스까지 제가 말씀드렸고. 아니, 이게 좀 분명하게 자신있게 말씀해 주시는 수 있는 게 본인의 경험에 의해서 네. 나온 얘기니까. 네네. 그게 또 더 자신감 있고, 또 확실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시대에 들었던 음악까지. 아, 아주 좋은데요. 네. 오늘 예, 이 시간 또 호남성에서 지금 개인적인 중국 이야기 들어봤고요. 네, 마지막으로 아직 예. 제가 호남성 다 얘기를 못해서 네. 다음 주에 다시 네. 한번 호남성 준비를 좀 해서 네, 더 얘기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팅하이, 예, 네. 팅하이 네. 바다 소리를 듣다. 예. 네, 들으면서 여기서 그럼 작별 인사할게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네. 네. 写信告诉我今天海是什么颜色， 夜夜陪着你的海， 心情又如何？ 灰色是不想说， 蓝色是忧郁， 而漂泊的你， 狂浪的心， 停在哪里？ 写信告诉我今夜你想要梦什么，梦里外的我是否都让你无从选择？我就这一颗心，整夜都闭不了眼睛，为何你明明动了情，却又不靠近？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곡으로 아이디 영국남자님이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신청하신 유리상자의 인형의 꿈 들으시면서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아, 오늘 목요일 저녁이네요. 여러분 저녁 맛있게 드세요. 잊혀가나 봐. 한걸음 뒤에 항상 내가 있었는데 그댄 영원히 내 모습 볼 수 없나요. 나를 바라보면 내게 손짓하면 언제나 사랑할 텐데. 난 알 수 없었죠.